보니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아. 내 불러주는 멜로디 이미 향한 발걸음 baby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낯선 풍경들과 노을 진 거리에 번져가는 미소 디라리라리라따 이별 같은 그대 Someday my someday 휴식 같은 설렘 wannabe wannabe your love 특별하게 만들죠 꽃 같은 하루도 하늘별처럼 반짝 빛나 그대는 Someday Someday Someday love 시간 속 메모리 새롭게 태어난 것만 같아 날 반겨주는 멜로디 이미 향한 발걸음 baby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낯선 추억들이 하나씩 쌓여가 모든 게 속